덕분에 버텼던 tonight 그 말은 하기 싫어 goodbye 차라리 대신에 goodnight 꽤 멀리서 바라만 봐도 서로가 웃고 있어 너도 봤잖아 푸른색이 떨리고 또 나의 열매는 지금 더 진해져 차가운 목걸이가 조여 숨이 안 쉬어졌잖아 그럼에도 버텨본 건 네가 웃어줬잖아 hate you 모두 미워했던 날 바꾸는 거 내가 다 했어 아마도 우리 끝은 없고 나를 찾아줘 I'll be your family be alone 나 맨날 지내고 바랬던 그 순간 시원하면서 후련해 보여 역시 안 돼 난 너 없이 날 be alone 나 맨날 지내고 바랬던 그 순간 시원하면서 후련해 보여 역시 안 돼 난 네가 없는 밤 현실은 개똥 새벽 공기와 담배 연기를 100번 빨고 마시다 보니까 어른이 너와의 추억은 맘에 나 심장이 놀라서 멀리 가 처음 가보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떨어나 친구들이 조조를 하는 너의 자리들은 미안하지만 물속에 소위 소리 지름이야 지금 이 노래 가사 10분 만에 넣었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전부 다 너의 영향이야 오진 마라 전에 밤만에 눕지 마라 전에 침대 위에 가져가 향기는 날 위해 그 파리를 위해 난 빠질게 네가 없는 밤 네가 없는 밤